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어낼 수 있냐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대리석 덩어리에서 필요 없는 부분만 떼어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가만히 있는 대리석 덩어리를 보고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돌을 쪼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천재라고 부르는 거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돌덩어리를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평범한 내 눈이 참 고마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들은, 천재들은, 예술가들은 어디선가 열심히 돌을 깎아내고 있을 겁니다. 그들 눈에만 보이는 무언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서 잠 못 들고 있겠죠? 스트레인저 FM 영화 음악 오늘 첫 곡은 찰스 디킨스의 원작 소설을 현대 미국으로 불러낸 영화 Great Expectations 위대한 유산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모노가 부른 Life in Mono. 여기서 에단 호크가 정말 천재를 몸 안에 감춘 소년으로 나왔었죠. 그가 모래사장 위에 막대기로 쓱쓱 몇 번 손을 놀리면 그것이 곧 작품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큰 캔버스 하나 가지고 있고 몇십만 원 되는 화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천재의 기운이 흘러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 부러워요. 이 영화 그 위대한 유산은 보면서 색감도 뛰어났고 음악도 좋았지만 에단 호크가 그린 그림들, 실은 다른 그 유명한 현대 미국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죠. 그 화가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어요. 떠오르지가 않네요. 하지만 그 그림이 정말 또 강렬해서 인상 깊은 영화인데요. 아, 그걸 보면서 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어서 그 미술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싶어서 미술학원을 등록을 하러 옛날에 갔었었는데요. 그 학원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주저앉았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학원비보다는 내 안에 도저히 그 예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천재성이 없구나에 대한 어떤 그 자각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서울 도봉구 방학일동의 홍선주 씨, 경기도 성남의 윤민선 씨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FM 영화음악의 스니플 인터뷰가 있는 날인데, 그래요. 대리석 덩어리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진 분.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여주는 분. 바로 영화의 촬영 감독 모실 텐데요. 이 음악 듣고 한번 만나볼까요? 대구 중구 성문로 일가의 류창훈 씨. 여기 음악 신청하면 틀어주긴 하나요? 라고 말씀하신 당연히 틀어드리죠. 바로 Living Las Vegas의 한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감독인 마이크 피기스가 직접 작곡한 곡입니다. 야, 이 마이크 피기스는 정말 영화마다 그 독특한 자신만의 그 음악적인 그 감각을 선보이는데 역시 그 밴드 출신다워요. 보사베가 한번 들어보죠. 골키퍼 주드러 르네 젤거 콜드마우치 2004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자 골든글러브 8개 부문 최다 후보자 콜드 마운틴 2월 20일 사랑만이 유일한 희망이 된다 15세 관람가 산책 FM 영화 음악 누군가 영화 친구의 화면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의 뇌세포에서 꺼낸 것처럼 바랜 색감이다. 또 올드보이의 박찬욱 감독은 와니아 준하를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 한국 영화 중 최고의 촬영이라고요. 자, 이 영화들을 찍은 사람 궁금하지 않으세요? 스냅 인터뷰 오늘은 억수탕에서부터 친구 와니아 준하 똥개를 촬영한 황계석 촬영감독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요, 이게 감독이라는 그 호칭에 붙은 사람들은 일단 그 모든 것을 총괄한다는 그 느낌 때문에 뭔가 연배가 있으려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황계석 촬영 감독처럼 너무나 이렇게 젊은 분을 만나면 갑자기 이렇게 당황하게 돼요. 아, 감사합니다. 참 동안이시네요. 예. 예. 실제로 젊으시죠? 실제로 굉장히 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뭐 대학에서 강의도 하신다고요? 아, 대학 강의는 아니고요. 코닥의 네. 워크숍을 제가 올해 맡아가지고 네. 저번 주에 했습니다. 현장에서 스텝으로 일할 때랑 학생들 만날 때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그 열기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열기도 대단하고 열정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실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현장에서는 뭐 여러 스텝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네. 뭐 기초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이론에 관해서는 진짜로 현장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 황기석 촬영감독 하면 아무래도 친구를 통해서 영화 친구를 통해서 가장 먼저 알려진 것 같은데 뭐 그 전에도 작품은 뭐 억수탕도 있었고요, 또 랜드 오브 블라인드라는 작품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친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이야 영화 친구 하면 모르는 사람 없지만 그 친구를 촬영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별 주목은 못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에서 참 과감한 선택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촬영 기법이 그 당시로선 좀 독특했는데 그게 뭐죠? 그게 이 실버 리텐션이라는 프로세스하고요. 그러니까 뭐 스킵 블리치라고도 하고 네. 블리치 바이패스라고도 하는데 아, 현상 과정에서 발색하는 과정에서 이 은입자를 이 필름에 남겨가지고 네. 이 색채감을 조금 떨어뜨리고 대신에 네. 이 명암에 대비 콘트라스트를 좀 올리는 그런 기법인데요. 조금은 위험한 작업이었어요. 예. 왜요? 아, 그러니까 기존의 현상 이 기법에서 벗어난 이 모든 작업은 네. 이 현상소라든가 아니면은 이 필름을 만드는 코닥 회사에서 사실상 이 어떤 보증을 안 해줘요. 아하. 그래서 그 예. 과정에서 뭔가가 잘못되면은 저희가 현상소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이 필름을 만드는 코닥의 이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었죠. 그래도 다행히 뭐 중간에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아, 중간에 문제는 안 일어났고요. 제가 일어났어요. 생각하기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제작사 쪽이나 아, 뭐 투자사 쪽에서 실버 리텐션이 진짜로 사실상 얼마나 위험한 작업인지 그때 네. 인지를 했으면 네. 아마 하지 말자고 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저희가 일단 테스트를 찍어가지고 이제 보여드렸고 이제. 아, 이 정도의 색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 동의를 얻어내서 예. 할 수 있었거든요. 예. 약간 무슨 안개 낀 듯하고 약간 누르스름한 그 과거 회상 장면이 지금은 참 많이들 쓰는 것 같은데요. 아, 몇몇 작품이 이 프로세스 아직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살인의 추억이 네. 실버 리텐션으로 촬영을 하셨고 네. 그 외에 몇몇 영화들이 부분적으로 실버 리텐션을 아직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보면 좀 실험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 와니아 준하도 보면요. 그 전화기를 사이에 두고 그 엄마가 마치 한방에서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 대부분의 이런 장면은 마치 이렇게 환상처럼 판타지 느낌이 나게 찍는데 굉장히 사실감이 들게 찍으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관객 입장에서는 그런 장면을 딱 보고 이게 무슨 장면이야? 하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감하게 그런 실험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와니아 준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감독님이 예. 그러한 장면을 이 나눠 찍지 않고 이렇게 뭐 환영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 공존을 하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두 사람이 두 시간대가 동시에 같은 네. 공간에서 공존한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를 가지고 관객이 혼란스럽다, 안 혼란스럽다는 저희가 일정한 어떠한 이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이 장면이 나올 때마다 어떠한 이 시공간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장면이 계속 이 한 번 나오는 장면이 아니니까 여러 번 나오는 장면이니까 그 안에서의 어떠한 이 논리가 있으면 예. 그러면 관객들이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장면을 계속 보완하면서 그 장면 안이 갖고 있는 어떠한 시공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나머지 장면들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나중에는 그 감독도 인정을 하셨나요? 아, 감독님하고 저희가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다 얘기를 했죠. 아, 예. 네, 근데, 사실상 그렇게 제가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되지는 못했어요. 그 논리가, 사실상은 조금 깨졌어요. 중간중간에. 네, 예. 네. 원래는 이제, 이, 완이라는 캐릭터가 자기가 그 순간에 벌어지는 이 시공간적인 이, 뭐랄까요. 이 더블링이죠. 그러니까 두 번 나오니까. 근데, 완이가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인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완이와 생각과는 별개로 관객들한테만 인지되는 그러한 환영의 장면이냐를 두고 네. 이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 논리가 약간 깨진 것 같았어요. 예, 보통요 이런 장면들을 구상을 하실 때 그 감독의 의견을 따라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의견주를 보통 어떻게 하세요? 아, 물론 감독님이 의견을 내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 그거를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네. 보통 제가 작업하는 경우는 이제 감독님에게 그 시인이나 그 장면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느낌을 원하시느냐. 예.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봤을 때, 감독님이 원하는 장면을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누어 봤을 때 그 결과물이 진짜로 감독님이 원하시는 게 나오느냐를 가지고 예. 토론을 하죠. 그러니까 예. 감독님이, 특히 신인 감독님일 때는 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감정은 이러한데 그것은 나누어 보다 보니까 사실상 표현되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저희가 작품을 찍으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작업이니까 미리 작품이 들어가기 전에 네. 서로 충분한 대화로서 감독님이 원하시는 감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나누어 갔을 때 그 결과물이 일치하도록 될 수 있으면 일치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 청취자 전북 전주에 사시는 주홍정 씨가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이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촬영에 임하시기 전에 시나리오를 보시고 이제 아직은 묘사로만 그쳐져 있는 글 그림을 영상으로 재창조해내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받을 때는 이미 굉장히 많은 것이 결정된 후거든요. 많은 네. 것이 굉장히 결정된 후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캐스팅도 이미 돼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감독님하고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그러한 이 여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캐릭터들과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상황 자체를 제가 고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감독님께서 아니면 시나리오 작가가 결정해 놓은 것이고 네. 그 안에서의 표현 방법을 이제 다시 찾는 거죠. 뭐냐면 영상적인 영화적인 표현 방법과 네. 시나리오는 아무리 이 영상을 옮겨놓은 글이라고 하지만 글이니까 그렇죠. 이 문학적인 이 코드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어떻게 영화적으로 영상적으로 이 통역을 해나가느냐가 네. 제가 감독님하고 하는 작업이거든요. 예. 뭐냐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상황이라든가 설정 그리고 인물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로케이션까지도 저희가 영화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 촬영 감독이 감독님과 또는 시나리오 작가와 이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고 촬영 감독으로서 어떤 시나리오의 이 세팅이나 아니면 캐릭터들 그리고 그 인물의 관계라든가 장소 이런 것들까지 크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자, 일단 음악을 한 곡을 듣고 황기석 촬영 감독과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니와 준하 중에서 리사 오노의 I Wish You Love 들어봅니다. And then a kiss, but more than this, I wish you love. And in July, a lemonade to cool you in some leafy glade. I wish you health and more than wealth. I wish you love. My breaking heart. You and I could never be. So with my best, my very best, I set you free. I wish you shelter from the storm, a cozy fire to keep you warm. But most of all, when snowflakes fall, I wish you love. 네, 영화 와니아 준하 중에서 I Wish You Love 리사 오노의 음성이었습니다. 네, 오늘 스냅필 인터뷰 촬영 감독 황기석 감독과 자리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참 이야기가 스무스하게 풀리는데 소문을 들으면 아주 깐깐하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아, 그런 소문 안 났어요. 그 깐깐하다는 게 근데 뭐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그 여러 면에서 합리적이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전 촬영 감독으로서 갖출 만한 그 하나의 덕목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감독과 더불어서 영화를 만들어 가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잡아가시는 분이니까. 소문은 사실입니까? 다시 여쭤보죠. 아, 소문은 사실이 아니고요. 네. 제가 뭐 소문이 제가 직접 들어본 건 전혀 없어요. 전혀 네. 없고요. 아,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 성격이 좀 이 직설적이고 네. 좀 까다로운 편이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예. 네. 그 까다로운 성격이 네. 영화 촬영하는데 네. 도움이 되죠? 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이 이 어떻게 보면 제 저만의 어떠한 이 촬영에 대한 이 생각이 네. 좀 남다르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와 이 다른 촬영 감독님들과의 차이점이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남다른 촬영에 대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화 촬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임하세요? 아, 영화 촬영이라는 것이 뭐 저는 이 화면을 어떤 뭐 미학적으로 이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스토리를 전개시켜주는 어떤 매개체라는 것보다도 영화를 찍는다는 것 자체,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 감정을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 정말 촬영을 다른 직업보다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이 우리가 여태 계속 준비해온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배우들의 연기라든가 이런 것이 한순간에 펼쳐질 때 네. 그것을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감지하는 사람이 촬영 감독이거든요. 일단 예. 눈을 카메라에 대고 있는 사람이 촬영 감독이기 때문에 아예. 그렇기 때문에 영화라는 것에 있어서는 촬영 감독이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남다른 것 같아요. 아,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밀접하고 가깝게 배우들의 감정에 그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촬영 감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어렸을 때 미국에서 성장하셨어요? 네, 그렇죠. 83년도에 이민 갔죠. 예. 그때 이민 가셔서 그러니까 계속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대학까지 나오신 거죠? 예. 예. 그런데 한국어도 잊지 않고 잘 쓰시고요. 어딘가에서 쓰신 글을 봤는데 한국어 글솜씨도 뛰어나요. 부모님이 엄격하셨나 봐요? 아니, 부모님이 엄격하신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민을 가서 한인타운에 정착을 했어요. 네. 제가 솔직히 이 햄버거를 먹는 이 횟수보다 아마 네. 김치찌개를 먹는 횟수가 아직도 높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건 다행이네요. 왜냐면 한국에 와서 그 영화를 찍으시면서 그 배우들의 감정을 가장 먼저 캐치하는 분으로서 한국적인 감정선을 잘 잡아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뭐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 이 미국이라 한국같이 자라난 성장 과정이 틀려서가 아니라 네. 제가 나이를 들어가다 보니까 네. 요즘에 신세대들하고 저하고 어떤 문화적인 이 것이 좀 멀어져가는 느낌은 가끔씩 들어요. 아, 그 30대 초반의 감독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30대 초반이라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영화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꿈 가지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런 생각 없었어요. 어, 그런데 네. 어떤 계기로? 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근데 아, 고등학교 때 이 선생님께서 아, 자기 후배 중에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영화라는 직업도 괜찮을 것 같다. 그거를 해서 먹고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요? 아주 뭐 드라마틱한 계기는 없었네요. 네, 전혀 없어요. 네. 그 보면 또 그 뉴욕대학에서 전공인 영화 제작뿐만이 아니라 부전공으로 인류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얼핏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인류학과 영화라 안 어울릴 것도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인류학 부전공 하셨나요? 아,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이제 1, 2학년까지는 제가 이제 영화학과만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제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로 영화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광고라든가 뮤직비디오에 뭐 조명부 막내라든가 촬영부 막내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현장에서 잘 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하고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너무 틀리니까. 네. 그리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영어학교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곳이거든요. 자기가 네. 자기 영화를 만든다면. 근데 저는 어차피 촬영을 선택을 했으니까 제가 제 작품을 만들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남의 작품을 남의 학생의 작품을 찍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학교라는 영화를 학교에서 배운다는 것 자체에 좀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소재에서 네. 내가 고등학교를 갓 나오고 그리고 영화학교로 바로 들어갔으니까 아, 영화는 배워가는 영화의 언어는 배워가는데 그 언어를 가지고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을 봐도 언제나 뭐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단편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영화 또는 뭐 다른 어떠한 내게 이 매체를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한 영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자기 자신만 돌아보는 그러한 영화를 네. 만들게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어떤 사춘기의 감정. 네. 뭐 학생 영화들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뭐 자살. 네. 아, 뭐 종교적인 거 뭐 이런 자신의 거니까. 경험 안에서만 그렇죠. 세상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 대학이라는 곳을 왔는데 네.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어떤 소재성을 늘리는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아. 그래서 일단 2학년이 지난 후에는 이 영화 과목을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아, 내 나름대로 그럼 공부해보고 싶은 것도 공부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인류학 그리고 슬라빅 리터처 뭐 이런 쪽으로 슬라빅 문학이요? 슬라브 문화? 네. 그런 것도 하셨어요? 이야 정말 그 경험의 폭이 일단 학교에서 스스로 배운 그 폭이 우리가 언뜻 그 영화하는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것보다 굉장히 넓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언뜻 영화인에서 기대하시는 게 너무 적으신 것 같아요. 많은 영화인들이 지금도 네.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뛰어난 사람들이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경험에서라든가 아니면 이 학업에서 남들보다 월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사실 자긍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자긍심이라는 것은 또 그만한 그 능력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 NIU에서 곽경택 감독을 만나셨죠? 아, NIU에서 곽경택 감독님을 안 만났고요. 예. 아, 곽경택 감독님이 제가 NIU를 졸업한 후에 들어오셨어요. 아, 그러신가요? 학교를 같이 다닌 적은 없어요. 학교는 같이 다닌 적 예. 없고 이를테면 후배시네요? 그렇죠. 예. 자, 이 후배인 곽경택 감독과 함께한 작업. 그 중에서 영화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 친구 중에서 유한별과 김진석이 함께 부른 친구라는 노래 들어봅니다. 언젠간 만나겠지. 우리 함께 언젠가 만나겠지. 맞서 잡으려 한 모든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 이제 안녕 우리 함께 했던 많은 날 이제 아픈 친구 중에서 유한별과 김진석이 함께 부른 친구였습니다. 오늘 스냅편 인터뷰 바로 이 친구의 촬영감독이신 황기석 촬영감독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촬영감독으로서요. 그 어떤 촬영이 좋은 촬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소위 대작이라는 두 영화가 한국 극장가를 점령을 하고 있어요.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 근데 한 영화, 그 촬영에 있어서는 그 두 영화가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 감독 모시고 한 번쯤 그 촬영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 저 두 영화를 다 못 봐가지고. 네.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실미도는 일부러 신경 안 쓴 것처럼 아주 촌스럽게 찍은 화면이라고. 그 스스로 밝히고 있고요. 태극기 휘날리면은 화면만으로도 영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 제 생각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모든 촬영 감독님들의 기준이 다르고 모든 감독님들의 기준이 다르고. 네. 아,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 화면 자체가 그리고 그 영화 자체가 얼마나 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또 전달하고 싶은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화면에 너무 가려서 감정이 표현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감정은 이 인위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영상적으로는 너무 이 표현이 안 되는 그러한 것이라든가는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감정이 담아낼 수 있는 어떠한 그 화면의 구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보여주는 감정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이 한 화면이 가장 이 전달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규모나 사이즈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 스토리를 전달시키기 위한 매개체 같은 단순한 사용을 벗어나서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와 전달하고 싶은 감정을 영상적으로 같이 충분히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가장 좋은 촬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찍은 작품들 중에서 자신이 생각해 가장 영화 속의 이야기를 제대로 잘 전달한 베스트 장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제가 모자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작품을 해나갈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걸 잘했다, 저걸 잘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멈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솔직히 제가 찍은 영화 중에서 제 마음에 꼭 드는 영화가 또 없고 그리고 제가 찍어서 진짜 이 장면은 잘 찍었다라고 생각되는 장면도 아직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꼭 다음 작품에는 그러한 장면이나 그러한 영화가 나오기를 언제나 기대하고 촬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신 영화들 중에서 이야 정말 촬영이 기가 막히다 이런 영화가 있다면요? 저런 촬영을 하고 싶다. 아 제가 이 지금은 돌아가시지만 미국의 이 칸멜 홀이라는 촬영 감독하고 예. 그리고 또 지금은 돌아가시지만 한국의 유영길 감독님 영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8월의 크리스마스가 제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고 가장 이 영상적으로 예. 이 의미 깊게 봤던 영화고 또 미국에서는 칸멜 홀이라는 이 감독님이 찍으신 작품 중에서는 Searching for Bobby Fischer라는 작품하고 그리고 근래 찍으신 저 American Beauty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찍으신 저 Road to Perdition 뭐 이런 작품들 이 저하고는 영상적으로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감독과는 달리 촬영 감독이 갖추어야 할 어떤 덕목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통솔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통솔력이요? 감독님도 마찬가지지만 촬영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정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 어휘와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을 이 통솔하고 또 그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일관성이 있는 작업 과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떤 통솔력 이런 것들이 먼저 겸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지고 태어나는 어떠한 이 탤런트보다 노력해서 얻는 어떠한 그런 이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고 생각해요. 네. 저기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예, 아직 못하셨다고 하면 혼자만의 시간이 많으실 텐데 혼자 있는 시간은 주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 촬영을 할 때 그 영상이 나오려면 그냥 다른 영상물을 본다고 해서 그 발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촬영에 필요한 어떤 소양을 쌓거나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취미활동이 있거나 하시는 일이 있다면요? 취미활동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일이 취미활동인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서 그게 참 일 잘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말씀하시대요. 네. 일 중독이라고도 가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네. 저는 3일을 못 쉬어요. 네. 그래서 계속 일을 해야 되고요. 예. 아, 일이 없을 때는 일을 찾아서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영화는 제가 극장에는 자주 못 가는 편인데 아, 영화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뭐 반은 여태껏 놓쳤던 어떤 클래식 같은 영화들 그리고 반은 새로 나오는 영화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 아까 전에 얼핏 그 대학에서 뭐 영화 제작 외에 뭐 인류학도 공부하시고 슬라브 문학도 공부하시고 그것은 그 소재나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화 외적인 어떤 여가 활동도 하시나요? 아 옛날에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대학 다닐 때 이 뭐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단 뭐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공부다 보니까 책하고 굉장히 친해졌었는데 네. 저희가 영화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뭐 거의 읽은 책이 없을 정도로 이 독서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나 이 좀 다시 한번 이 책을 잡아보고 싶은 이 생각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도 언제나 책을 한 권씩 가방에 넣고 다녀요. 네. 근데 진짜로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집중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자꾸 떨어져 나간다는 게 어쩌면 내가 이 어떤 소재에서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가끔씩 들기도 해요. 예, 뭐 문제 워낙 바쁘기 때문에 사실 책 읽을 시간이 없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촬영을 공부하는 사람들, 영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영화를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영화를 이제야 막 찍기 시작하는 학생분들이 갖고 있는 게 저희가 이 일로서 영화라는 이 매체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과 틀린 점이 뭐냐면 저는 아무리 뭐 작품을 찍는 데서 이 원하고 또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해도 제 마음대로 작품을 찍을 수가 없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찍을 수가 없고 그건 모든 감독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학생이신 분들이나 지금 영화를 시작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기술이 구실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예산이나 이러한 경제적인 능력에서 떨어질지는 몰라도 지금 시간이 그분들이 영화를 진짜 자기 마음대로 마음 놓고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모자라다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다 왜 우리는 이 뭐 충분히 있는 사람들처럼 영화를 만들지 못할까 하는 이러한 데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만들든지 잘 만들든 못 만들든 지금이 그분들에게는 유일하게 자기의 작품을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까 그런 시간을 그렇게 더 생각하시고 좀 더 즐기셨으면 해요. 네, 즐겨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촬영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후배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있으신가요? 촬영을 공부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론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지만은 그 후에 어떠한 이 매체를 다루는 것은 현장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학교를 안 나왔다고 해서 어떠한 뭐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꼭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남들보다 낫다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를 배운다는 것 자체는 이 그 사람마다에게 달려있고 그리고 영화로서 뭐 촬영 감독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이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은 노력을 했을 때 네. 운이라고 봐요. 운이다. 자, 지금 준비 중인 다음 작품은 어떤 건가요? 지금 준비 중인 작품은 안권태 감독님의 우리 형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신인 감독이 뭐예요? 예, 안 감독님은 신인 감독님이시고 친구 때 이 조감독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친구 이후로 계속 시나리오 작업을 하시고 이번에 이 입봉을 하시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 어떤 작품이죠? 우리 형이라는 작품은 이제 형제에 관한 작품이고요. 이 배운 이제 신하균 씨가 이제 형 역할을 하시고 원빈 씨가 동생 역할을 하고. 예, 원빈 씨 또 동생 역할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우정을 이제 기본적인 컨셉으로 잡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예. 이 두 사람의 어떤 형제라는 느낌을 떠나서 어떤 가족 에 대한 이 영화로 조금은 이 시선을 달리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가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아주는 사람이지만 또 그 반대편에는 가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슬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 다음 작품을 위해서 특별히 촬영 감독으로서 준비하시는 게 뭐 있나요? 지금 저희는 뭐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의 어떠한 시도를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테스트도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아직 저희가 이 여배우가 캐스팅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후보가 몇 명 있는데, 어떤 뭐 상황이나 뭐 이 오디션의 내용을 보고 결정하지 않고 저는 이번에 이 배우들을 모두 이 모아서 네. 서로 서로가 한 화면에 잡혀 있을 때 어떠한 이 케미스트리를 이뤄낼 수 있느냐 해서 지금 후보에 올라와 있는 분들을 가지고 이 모든 스크린 테스트를 통해서 네. 화면에서 보이는 어떤 케미스트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결정을 하기로 하고 올해 이번 주에 테스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어떠세요? 영화를 찍으실 때 촬영을 하실 때 좀 실험적인 기법들을 좀 사용하려고 노력하시는 법이세요? 아 그런 기법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요. 그러니까 아.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이 실험성을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것은 좀 배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리고 이것은 뭐 보충 질문인데요. 그 박찬욱 감독이 그 올드보이를 촬영하다가 그 정정훈 촬영 감독의 가슴에 이렇게 피멍이 들게 하는 그 농담을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장면에서 아 이것을 황기섭 촬영 감독을 부르면 이거 제대로 나올 텐데 하면서 그런 말을 던져가지고 충격을 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박 감독이랑 같이 작업은 하실 생각은 없어요? 아 박 감독님하고는 제가 아직은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작품이 엇갈려 들어가게 되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어떠한 이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작품을 뭐 찍어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뭐 제의를 받은 적도 없고 예. 그리고 박 감독님이 제가 찍은 작품들을 좋게 봐주신 거는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아,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인연이 안 닿고 있는 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박찬욱 감독이 항상 이 황기섭 감독의 작품에 대해서 촬영 감독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신뢰를 보내는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준비 중인 다음 작품, 우리 형, 빨리 저희가 스크린에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황기석 촬영 감독도 미국과 한국을 자주 오가는 것 같은데, 한국으로 정착을 해서 우리 영화계의 좋은 촬영 감독으로 이름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기섭 감독이 촬영한 또 다른 작품 똥개 중에서 박혜경의 노래 새입니다. 알고 싶은가요 가고 싶은가요 가도 될 순 없죠 날개를 펴 돌아보지 마요 슬퍼하지 마요 여행을 가듯 그렇게 떠나요 cause the world is round, it turns me on. Because the world is round. Ah, because the wind is high, it blows my mind. Because the wind is high. Ah, love is old, love is new. Love is you. 네, 엘리엇 스미스의 음성을 외투처럼 껴입고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황기석 감독이 존경하는 촬영감독 돈 버거스가 작업한 아메리칸 뷰티 중에서 비카였습니다. 다음 주에 스니플 인터뷰는 태극기 휘날리며의 홍경표 촬영감독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것은 www.imbs.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그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